6.25 미제 반대 투쟁의 날 평양시 군중대회가 25일 김일성 광장에서 진행됐습니다. 대회에는 박봉주 동지, 최룡해 동지를 비롯한 당과 국가의 책임 일꾼들, 우당 위원장, 근로단체 성 중앙기관, 평양시 안의 공장, 기업소, 협동농장, 대학의 일꾼들, 시내 근로자들, 청년 학생들이 참가했습니다. 사회주의 조국에 체류하고 있는 해외 동포들과 반제민족민주전선 평양지부 대표가 대회에 참가했습니다. 조조 여러 나라 외교 대표들과 대사관, 모관단 성원들, 외국 손님들이 대회에 초대됐습니다. 대회에서 연설자들은 이 땅에서 전쟁의 포화가 모진 때로부터 60여 년의 세월이 흘렀지만 미제는 조선전쟁에서 당한 수치스러운 패배에서 응당한 교훈을 찾을 대신 남조선을 계속 불법 강점하고 우리 공화국에 대한 압살 책동을 끊임없이 감행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지어 우리 혁명의 수뇌부와 체제 붕괴를 노린 천하무도한 잠수작전의 현실성을 검토하는 특대형 도발행위까지 감행했다고 하면서 미제와 괴뢰 역적 패당이 우리의 거듭되는 경고에도 불구하고 공화국의 존엄과 자주권을 조금이라도 침해한다면 적들의 아성을 불마당질해버림으로써 전쟁의 근원을 송두리째 없애버리고 조국 통일의 역사적 위협을 기어이 성취할 때 대해서 그들은 강조했습니다. 이어 군중시위가 있었습니다. 한편 이날 6.25 미제 반대 투쟁의 날 군중대회가 각 도시 군들에서 진행됐습니다.